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리는 히어로즈 25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계속 메르스 전국이죠. 참 묘하게도 조금 정리는 돼가는 것 같아요. 좀 그리고 계속 확진자는 나타나지만 사실 기존에부터 격리돼 있던 분들이 확진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확진자는 나타나는데 좀 잦아드는 것 같긴 해요. 거기는 사람들도 네. 이미 감염률이 어느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몸에 그 갖고 있는 분들이 많대요. 생각보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는 뭐 독감 심한 거그 이상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 전 국민이 똑같은 바람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홍콩은 올 겨울 독감만으로도 사람이 뭐 몇 명 죽었다던데. 그쵸. 지금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거 더 많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다들 지금 이제 그 속이 타기 때문에 더 이상 네. 기다릴 수도 없어요. 잘 보시면은요, 그럼 지금 수영장 개장하는 데들이 6월 말에서 다 연기가 됐어요. 하나같이 거의 한 7월 3일, 7월 4일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차이도 안 나는데. 그래서 이번 달은 일단 넘어가고 보겠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번 달 안에 하는 거는 좀 뭐 열어봤자 오지도 않을 것 같고. 네. 좋겠을 테니까 뭐. 그렇죠. 힘들죠. 신호하고 잡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빠른 정보가 좀 확산되다 보니까 좋은 정보 외에 나쁜 정보들도 많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짓말도 빨리 퍼지고 헛소문도 네. 빨리 퍼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 지나면 펑펑 터지잖아요. 커지잖아요. 이게 풍선 맞아요. 효과가 있어서 그 풍선 효과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요. 정말 자신의 주대를 가지고서 좋은 정보들을 잘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뭐 저희는 IT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리는 히어로즈 편집을 맡고 있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늦게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야. 네, 제 앞에는 뭐 여전히 저희 박성우님 자리해 주시고요. 박성우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마트라이프 워터헤머 팀 진행자 박성우고요. 지난주에 세미나 했어요. 이인복님도 오셨잖아요. 네. 재밌었어요. 네. 세미나 잘 됐습니다. 생각보다 메르스 전국에 그 정도 했으면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열어가지고. 요즘 같은 때. 그러니까 예상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재밌게 했고 그리고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이 좀 있어서 뭐 똑같은 거 한 번 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좀 준비해볼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 주제는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주제였죠. 그걸로 그렇죠. 방해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요. 뭐 일단 국내에서는 뭐 반토막 그러니까 반토막 자리니까 반밖에 못 쓰는 거니까 더욱더 그랬을 거지만 지금 좀 딱 공부를 해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여름철 여름휴가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좀 들으실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 네, 참고로 구글 맵입니다. 구글 내지도. 네, 네. 구글 맵에서 내지도, 나만의 지도를 만드는 건데. 영어로는 마이맵스라고 돼 있어요. 네, 저도 얘기만 듣다가 남이 만들어 놓은 것만 갖다가 쓰다가 그날 가서 배워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거 재밌죠. 그거 네, 이용하기도 하고. 네, 어렵지 않. 그러니까 처음 해볼 때는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배워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활용도도 높고. 그럼요. 특히 저는 예전부터 구성하던 사업거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좀 해결이 돼서 샘플을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제가 다음 주에는 죽도록 만들게 되면은 네, 그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예. 다음번에 또 몇 월로 계획하고 계세요? 뭐 빠르면 다음 달? 다음 달에 7월? 어차피 같은 주제니까 한 매달 하나 이러다가 두세 번 읽어먹으면 더 이상 들으실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주제는 네. 세 번 맥스 세 번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른 주제 해야죠 이거. 참 저도 그날 느낀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제가 하는 강의들이 저야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마이크 백트 스쿨이라는 데하고 디큐브 아카데미에서 네. 이제 스마트 워크에 대한 강의라고 있잖아요. 네. 거의 2시간이나 3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압축해서 좀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보통 예전보다 요즘에는 다루는 내용은 조금씩 줄어들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성원님 그때 강의를 제가 드리면 느꼈던 거 저도 하나나 두 개 정도만 파가지고 네. 이야기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를 준비한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네. 10분짜리 방송이잖아요. 보통 네네. 맥스 15분인데, 15, 20분이 안 되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항상 겉핥기만 한다는 거죠. 뭐 몇 부에 나눠서 한 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가치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되려면 좀더 깊이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신 분들은요, 저희 7월 달에 다시 한번 하신다라고 하니까요, 그때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공지 같이 할게요. 네, 오늘 뭐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제가 계속 지난번부터 언급했었고, 너무 관심 가는 제품이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봅니다. 작년 2월 달에 있었던 일이 있었죠. 그, 로보트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 그죠. 로봇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제 네네. 가정용 사람 같이 생긴 로봇이 그런 거지. 가정용에 사람 같고, 정말 집에다 갖다 놔도 괜찮을 정도의 소프트 로봇. 그런 로봇가 나왔죠. 바로, 요즘에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 소프트뱅크. 예, 소개. 소프트뱅크의 페퍼라는 로봇이었는데요. 2월 달에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정 판매를 했었고요. 1분 만에 300대가 매진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광고 영상 나오기 시작하고 유튜브에 계속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굉장히 작고 귀엽고, 예뻐요. 그 옆에 두더라도 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뭐랄까, 좀 가지고 싶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는데, 디자인이 약간 아톰스럽죠. 예. 아톰스럽죠. 눈도 막 크고. 그거는 우리를 막 지켜주는 로봇이라기보다도, 그냥 정말 가정용 로봇. 네, 홈 로봇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드디어 이번 주 20일에 일반인을 상대로 온라인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아, 이제 녹화가 21일이니까 어제부터 네네. 팔을 거네요. 네. 근데 이게요, 1분 만에, 역시 또 1분 만에 1000대가 완판됐어요. 아니, 그 정도는 돼야지. 무조건 1분. 뭐, 1000대 정도는 껌이지, 뭐,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했나? 가격이 7월, 있으니까. 일단은 받을 수 있는 거는요, 7월 이후에 각 가정에 배달이 된다라고 하니까, 다음 달 중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후기들이 올라오기도 하겠죠. 박스 뜯을 때 기분이 묘하겠는데. 사람처럼 생기게 태어나고, 키면은 말할 거 아니야, 이거. 전 제일 기대가 되는 게, 그러네, 박스. 언박싱 할 때. 언박싱. 이거 얘는 언박싱 언박싱 어떻게 설마 하지? 이거. 크기도 클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그럴 것 같아요. 눈 감고 있다가 딱 전원을 넣으면 뜨는 거죠. 아톰이야? 저런 그럴 것 애는 같아요. 딱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뜰것 같아요. 아무튼, 이놈은 이제 이렇게 팔기 시작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아까 가격을 얘기하셨는데, 정말 비싼 가격이면은 사기가 좀 넘사벽이죠. 저 로봇인데. 네, 얘 금액은 근데, 로봇인데, 19만 8천에. 국내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약 178만 원 정도입니다. 환율 좋다 진짜 요즘. 일본 제품 사기에 환율이 이렇게 좋은 때가 있었나? 아, 옛날 600원대 어렸을 때 600원대 한적 있어요. 네. 맞아요. 500원대 이렇게 한적 있어요. 하면요, 이거 2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200만 원도 안 되니까, 최신형 노트북. 혹은, 여러분들, 자전거 같은 것들, 비싼 것들 많죠?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볼 정도로, 한마디로 그냥 일반인들이, 이거 아주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다. 살 만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분 만에 1000대가 완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만 원이면은 그거보다 비싼 자전거도 있는데. 자, 그럼 의문이 남죠. 이게 과연 돈이 남느냐? 지금까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은요, 안 남는다 그래요. 뭐 개발비 이런 거 하면 안 남을 거예요. 뭐 네. 재료비만 따지면 남을지는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개발비 남을 거예요. 목표는 이제 앞으로 더 팔아야지 남길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당연히 더 팔려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다음 네. 후속 이번 버전은 이제 인식을 높이는 거고, 네. 다음 버전은 이제 진짜 팔려고 하는 거고, 뭐를. 맞습니다. 뭐 성우님도 아시고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은 소프트뱅크가 원래는 제조사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통신사기 때문에 이번 제품 나오게 되면서요, 얘기가 좀더 나온 걸 보게 되면 노트북 사듯이 178만 원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3년간에 올해 기본료가 있고요. 보험료도 별도로 부과가 된다 그래요. 아, 보험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 우선 뭐. 그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아이폰 구매하신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폰 사는 것처럼 3년 약정으로 사는 거죠. 대신에 178만 원 할인이 들어가는 건 없고, 그리고 월 통신료를 내야 되는 거고, 한마디로 보험료를 내야 된다. 자, 좋은 아이폰. 현재로서는 100개가 넘는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됐다고 합니다. 탑재 어플리케이션이요? 네, 탑재 어플리케이션이 1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갑자기 용량이 좀 궁금해지긴 한데. 근데 뭐 메모리야 뭐 사이즈가 있으니까 뭐좀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SDK 열고 이러게 되면 난리 나겠죠. 근데 이미 개발자한테 뿌렸다는 거 보면 SDK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아이용이라든지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는 거라든지 또 타로 이거고 크겠네? 그 비키오로처럼 눈이 막 빨개져. 타로 크겠네, 진짜. 아 이거 생각나는 게요. 첫 번째 타로기였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아, 더 재밌는 니즈가 좀 많이 나오겠다. 열어놨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했던 거는요. 그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많이 깔리고 앞으로 설치를 할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야 이거 이 자체가 좀 생태계가 될수 있겠다. 근데 원래 로봇은 생태계가 될 거라는 예상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다그 생태계가 될 건데,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뭘할 거냐, 이 로봇 가지고. 그것도 또 사실 좀 숙제이긴 숙제예요. 있습니다. 가정용 로봇이 과연 지금 현재 상태의 가정용 로봇이 뭐까지 해줄 수 있겠냐, 이런 고민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는 그러니까 대체를 지금 있는 수준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얼마 전에 저희가 올렸었던 샤오미 CCTV. 그 같은 경우에 홈 CCTV가 과연 필요할까 싶었는데, 그걸 구매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집에, 뭐라 해야 되지, 애완동물. 강아지들이 있는 거, 혼자 이제 개가 있는데, 개가 뭐라고 놀까?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뭐, 집에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이야, 그게 제일, 그게 궁금하죠, 이제. 네. 고양이는 뭐 하고 있나? 그렇다는 개는 뭐 하고 있나? 얘기는, 얘는, 개는 고정이지만, 해퍼는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움직이는 시큐리티가 될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네. 집 지키는 기능이야, 뭐. 저, 뭐, 당연히 뭐 강아지가 있는데, 집에 집들이 문제가 시키고. 있는지. IoT랑 물리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 문제 있으면 IoT랑 바로 내고. 뭐 집에서 돌아다니면은 뭐 창문 좀 문제가 있으면 직접 가서 보는 거지. 사람 보는 것처럼 딱 보고 그렇죠. 그 결과를 주인한테 날려주고, 얘기를 해주고. 얘기해주고 날려주고, 문잘 잠겨 있어요, 뭐 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불났어요 라든지. 소방서에 연락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상상하던 IoT에서 비서가 생기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허공에다 대고 말을 하거나 내 스마트폰에서 지시를 내렸던 거에서 중간에 뭔가 받아주고서 나머지들하고 통신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데 정말 아이언맨한테 자비스가 있듯이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드웨어적인 로봇이 꼭 있어야 되느냐는 사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왜냐면 인간형 로봇은 사실 드림이긴 한데, 진짜 모든 사물에 들어가고 뭐 시리 정도, 시리가 이제 자비스처럼 대답을 할수 있게 그렇죠. 된다면, 네. 뭐 그러면 뭐 굳이 그런 외관적인 사람의 형태가 꼭 의미가 있느냐. 감성에 대한 거좀 있을 것 같아. 예. 그건 약간 곰바퀴동대에 나오는 느낌인데, 거기에 그 사슴과 좀 비슷하긴 한데, 하여튼, 자꾸 얘기할수록 SF는 확실히 많이 봐야 돼.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지금 2015년인데 예. 네. 벌써 10판이 됐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또 무슨 일 벌어질까? 이제 내년에, 이게 한 1, 2년 가면, 이제 네. 구글에서 만들 거예요. 그 회사 있잖아요. 네. 자, 뭐 정도 얘기해봤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네. 이족보행 도구 나올 거예요, 이제. 아족보행 대세가 좀될 로봇. 것 같고요. 예. 뭐 이래서 그랬는지 18일자에 밝힌 바에 의하면 소프트뱅크에서는 소프트뱅크 로보틱스 홀딩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알리바바하고요. 폭스콘이랑 같이 합작을 했다 그래요. 원래 알리바바 대주잖아요, 저기 네. 그 손 아저씨가. 저 근데 역으로 들어갔는지 알리바바가 20% 정도, 폭스콘이 20% 정도.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합작회사를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내년부터는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전 세계를 상태로 해서 판매를 들어가는데 알리바바를 통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 앞으로는 걸리네. 무료배송? 앞으로는 매달 1,000대씩을 생산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거 괜찮네요, 1,000대. 네. 그리고 10월 달에는 기업용 로봇 페퍼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 월, 그러니까 1,000대면 사실 네. 돈으로는 얼마 안 돼요. 178만 원짜리 1,000대 해봤자 그렇게 돈이 뭐 엄청난 건 아니거든요, 금액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깔려야 좀 깔려서 이제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 하면 이제 라인도 늘리고 그렇죠. 그냥 하겠죠. 그러니까 머리 잘쓴 게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성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얘를 어디다가 쓸까? 근데 그 고민이 잘 맞춘 거죠. 개발자한테 이미 그런 식으로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가치 고민이나 자라가 돼버렸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나 보편화되는 것들은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부디 다음번엔 제가 살수 있을게요. 아, 원래 1.0 사는 거 아니에요. 2.0 사세요. 첫 번째 버전 사면 이번에 애플워치도 그렇다면서요. 첫 번째, 두 번째 버전 막 이것저것 들어간다고 막 나오고 있잖아요, 기사 네, 벌써. 맞아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역시 호구다 뭐 이런 거 원래 뭐 1.0 그럼에도 하면 불구하고 대체 아이패드 미니 1.0 벌써 버리는 거 봐. 아이패드 미니. 그러게요. 뭐 페퍼된 여기까지 먼저 얘기 좀 드리고 예. 다음번에도 좋은 이야기를 전달 드릴 텐데요. 방금 전에 성우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 준비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아, 조금 전에 지금 접속하다가 봤어요. 뉴스를. 아이패드 미니 이제 온라인에서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라인 판매에서 내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단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온라인 판매 그죠. 아예 내리면. 물론 미국 사이트까지 내린 거, 미국 사이트에서 내린 것 같아요. 이게 온라인에서 내리면 애플은 자기 온라인 사이트에 없는 제품은 네. OS 업그레이드 안 해줘요. 그쵸.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걸 무슨 사례였냐면 아이패드에 옛날에 4 나오고 막3 나오고 그럴 때 갑자기 4가 이제 그 호구 패드잖아요. 그러다가 막 중간에 다시 살아났다 죽였다 막 그러잖아요, 걔는. 근데 그때 업그레이드를 해주다 안 해주다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그거가 얘네가 뭐냐면 그폰 같은 경우에는 저가 폰 대신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싸게 팔면서 내려가니까 되게 오랫동안 팔아요. 그래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저성장 국가 이런 데는 싼 버전을 새로 내놓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팔던 거를 이제 점점 버전을 그 가격을 내려서 이제 그 나라에다 파는데 그런 경우에는 모래 걸려 있어요. 그게 온라인 모래 전 세계 어딘가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걔는 업그레이드를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플이 고객을 위해서 OS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이렇게 많이 여기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지원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속을 뜯어 보면 그게 아니라 애플은 아직 팔 수가 있기 때문에 OS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애플은 자원봉사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단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OS 업그레이드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판매를 하고 있는 거. 아직은 그 상품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아이패드 미니가 온라인몰에서 내렸다면은 이제 이번에 나온 iOS 9에서도 과연 지원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몰라 이번 9까지 나오고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번 아니면 다음이 마지막이에요. 무조건 온라인에서 내리면 iOS 9이 조금 이 내리기 먼저 전에 발표를 했으니까 얘까지 지원해 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이 마지막이거나 이미 끝났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게 참, 왜 이게 안타깝냐면 제가 그 패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겠다. 빨리 팔아야 된다, 예. 네, 그래도 이게 미니 전체 단종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미니 1, 미니 1세대. 1세대 미니가 단종된 거고요. 갑자기, 그래요. 빨리 판매하셔야죠. 예, 빨리 처분해야 되겠습니다. 예. 생각 있으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싸게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곧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 원팀이랑 에디터 이어로 쪽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얘기 마침 했으니까 좀더 해보죠. 애플워치 드디어 예. 많은 분들 차고 다니시기도 하고요. 얼마 아, 전에 예. 제가 아직 국내 2020, 판매 시작 안 했죠. 예. 2020 22년. 페북에 올린 걸 보니까 그 여러 개 기어부터 시작해갖고 20개 쫙 쳐서 올리셨더라고요. 컷 찍으셔가지고. 그걸 보니 기어는 정말 방패였고, 애플워치 정도 되게 되니까 쓸만해졌다 라는 의견들이 밑에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애플워치 때문에 가장 고농을 걷고 있는 데들이 있죠. 원래 그 스위스식의 업체들이 애플워치가 발표됐을 때,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자기들 막 스마트워치 만들겠다고 그랬죠, 이제. 맞아요. 뭐, 안 무섭다, 막 이래놓고 이제 스마트워치 얼마 만든데 그 생각이 맞았다는 거죠. 일단은 2009년 이후에 가장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지금 스위스 시계가. 그리고 이게 그 전, 그러니까 4월, 5월 사이에 9% 정도의 그 수출이 떨어졌어요, 스위스에서. 급락을 한 거죠. 이런 슬럼프 6년 만에, 그러니까 아까 2009년이니까 6년 만에 왔다 그러고요. 그리고 일단은 애플 때문에 미국 수출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좀더 심각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미국의 시장의 성장률이 6%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애플이 먹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런 거 같은 시점에 시계를 두개 사진 않거든요. 시계가 집에 여러 개 있을 순 있어요. 근데 같은 시점에 두개 사진 않으니까 애플이 지금 시계 한참 팔고 있을 때는 다른 시계는 그럼요.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팔 수가 없죠. 이왕 살 거면 저걸 사겠죠. 네, 그렇죠. 이게 그 홍콩에서도 이제 스위스 시계가 많이 팔렸는데 그 홍콩에서는 34%가 줄었대요. 34%요? 네, 급락했네요, 진짜. 거기 이제 세금 때문에 많이 팔았었는데 그쪽에서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26일날 우리나라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애플워치가 스위스에 판매가 시작돼요. 26일날 진짜 본진으로 들어가네, 본진으로. 본진으로 이제 집안을 치는 거죠, 이제. 사실 시계를 만든 이상 그 스위스 시계와의 한판 붙는 거는 그 브랜드 이미지상으로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뭐 태그호이어나 뭐 이런 데들, 몽블랑이나 이런 데들 이제 스마트 시계 같은 거 이제 관심을 갖고 만들. 태그호이어는 얼마 전에 그 구글이랑 같이 해서 뭔가 얘기를 나왔었죠. 크레라라고. 그 원래 태그호이어 시리즈가 있거든요. 크레라 시리즈가. 그 디자인으로 만든 안드로이드웨어 그 스마트워치 발표를 했죠. 이제 제품 발표를 아니고 뭐 그렇게 됐는데, 하지만 일단은 그 애플워치가 당분간은 스위스 시계 업체를 압박을 할 거예요. 그 스위스 시계 업체가 옛날에 되게 고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일본이 그 전자시계 만들었을 때. 네네, 고맙습니다. 예,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선 얘네가 뭐랬냐면은 아예 고급화를 시켰어요, 시계를. 그리고 아니면은 스와치처럼 대중화를 시키든지. 그쵸. 스와치 그리고 덕분에 또 대중화하면서 올라왔죠, 여기까지. 예. 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그 일본 전자시계에 대항해서. 근데 과연 애플워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애플이 스위스 시계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예, 그거를 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스위스 시계 업체들이 옛날 그 일본 전자시계 이후에 이제 한번더 극복해야 될 적이, 심각한 적이 생긴 거죠.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스위스 시계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워치는 과연 어떤 것이 나올까? 그것도 사실 은근 기대가 되고요. 나올까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 쥐어치 알을 요즘 찾는데, 쥐어치 알의 시계를 그 애플 시계 있잖아요. 애플 시계, 옛날 시계. 그 스위스 기차역 시계. 그거 화면을 해놨었어요, 쥐어치 알에다가. 그리고 그걸 인스타그램에다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 회사에서 갑자기 나한테 인스타그램으로 댓글을 달았어. 어디서 났냐? 어디서 갔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걔네가 그 그러니까 이거를 시계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못하고 그냥 배경으로 내가 한번 넣어봤다. 안드로이드 시계는 그렇게 가능해서, 스마트 시계는 배경으로 니네 시계 한번 넣어봤다, 차고 싶어서, 막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 역으로 얘기하면 걔네는 그것도 안 알아봤다는 얘기네요, 그죠? 모른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거 찾기 되게 힘들어요. 저도 진짜 한참 뒤져서 찾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못 찾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스마트워치로다가 다른 배경을 변경하는 뭐 알겠죠? 설마. 뭐그 정도. 근데 그렇게까지 모를 가능성도 많아요. 그 정도까지 파악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뭐랄까, 걔네 아직까지 그 회사는 그 아날로그에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자기네 시계가 다 기차역에 다 깔려 있고, 그리고 그게 브랜드의, 그게 기념품처럼 팔리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크게 압박은 안될것 같은데, 이제 내가 견본을 보여준 거지, 걔네들한테. 큰일 났다. 아, 이제 걔네들 이제 이걸 어쩌나 이제 고민하기 시작할 거지.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요. 앞으로 스위스 시계도 마찬가지고요. 시계 쪽의 포지션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보면 시계라고 하는 게 그냥 시간만 맞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동대문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 그 생각이 일단 차 보신 분들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봐서 그 편안함을 느껴본 분들. 예를 들어서 기능을 전혀 못 쓰고 그냥 차본 분들은 감흥이 없는 것 같고,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안드로이드 웨어를 차든 애플워치를 차든 그 필요성에 그러니까 가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그 차이였던 거죠. 지금까지 시계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시간만 잘 맞으면 돼. 나는 극도의 실용성. 시계라고 하는 거에 포지션을 맞추게 되면은 그 요새는 시계의 정교성이나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다 비슷비슷하게 시간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 10,000원짜리를 사더라도, 5,000원짜리를 사더라도 시계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스위스 시계라든지 좀 명품 시계들이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들고 들어간 게 가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가치라든지 감성이라든지. 근데 애플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안드로이드 와치는 실용성이었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디자인보다는 예, 더 맞아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다, 이걸로다가. 그거를 보였었고. 근데 이번에 애플 와치가 나오면서부터는 다시 또 우리는 시계에다로 포지셔닝을 했다가 시계이긴 하지만 나머지 기능 더 있으러 갔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이 와중에 결국에는 애플 와치가 두 가지를 다 잡아버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스위스 시계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까? 나머지 시계 회사들은 스위스 시계가 이 정도까지 간다라는 것들은 사실 세상에 많은 수많은 시계들이 있는데 그것들 다 위태롭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 지금 G와치나 네. 기존에 나왔던 1세대 스마트워치들이 10만 원 밑으로 다 내려갔잖아요, 지금. 네, 그쵸. 1세대가. 싸졌죠. 근데 1세대를 산다 해서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 지금 나와 있는 안드로이드 웨어 수준이 그 네. 현재 OS 수준은 그 걔네들도 다 똑같이 쓸수 있거든요, 거의 다. 거의 맞습니다. 한 80~90%의 기능을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만일에 스마트워치를 써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중고나를 한번 뒤져보시면 네. 그 평화로운 중고나를 한번 뒤져보시면 320을 평화로운 중고나를 뒤져보시면 나와 중고 제품 깨끗한 중고 제품 싼거 많이 나와요 요즘에 계속 나오고 제가 있고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지와치.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집에 시계 하나 더 놓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써보시는 거 좋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앞으로 올 세상을 대비하는 그러니까 저희 방송 듣는 개념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좀앞 그리고 스마트 라이프 원 타임 마켓도 그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일단 체험을 해보고 보고 느껴보면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찾는데도 무겁고 그냥 싫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루티나 오는 거나 이런 게 갈수록 좋아지고 OS 업그레이드가 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한 번쯤은 저는 뭐 체험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예,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아이패드 얘기를 하듯이 사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거는 지와치를 차고 있는데 지금도 쓸만합니다.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사실 제가 지와치를 샀죠. 왜냐면 아직까지 그 어플리케이션들도 그렇고요. 스마트워치, 구글 안드로이드를 쓰는 스마트워치들은 대부분 아래서 돌아가는 것들이 똑같이 지와치 지금 예전 버전에서 다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생각해보면 맥북 에어, 맥북이 아니라 그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요. 아이패드 1세대를 샀다가 2세대로 넘어갔다가 3세대로 계속 확장이 될 때마다 돈을 주고 바꿔야 됐던 이유는 성능이 더 올라가고요. 디바이스에. 그렇죠. 올라간 성능에서만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저희 맞아요. 그래서 걔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패드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됐었어요. 네. 근데 그게 스마트워치 시장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계속 또 구매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이제 안드로이드도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 들어가는 부분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그런 압박은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 뭐랄까 실생활에 그렇게 꼭 필요한 기능이냐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 기능들이 붙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괜찮겠다. 네. 당분간이지 않을까. 그 당분간은 어떤 걸 사셔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이거에 대한 것도 FRT 2세대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그렇죠. 제시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워치 2세대가 얼마나 엄하게 나오느냐 기대돼요. 언제 나올까요? 내년에 나오겠죠? 그럼 또. 뭐 내년 원래 1년에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근데 패스는 사람들이 기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애플워치에 대한 얘기 좀 계속 해봤습니다. 앞으로 애플워치는 26일날 나오게 되면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이거 시계 쪽의 사례이긴 하지만 애플워치로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산업에 계시는 분들도 쿠원님 말씀해주시는 대로 애플워치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스마트워치들 체험해 보시면서 뭘더 준비하면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것도 편승할 수 있을지 뭐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우리 뭐큰 회사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백 얘기를 했고요. 애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요새 가장 많이 다루는 회사 중에 또 하나죠. MS. 아, MS. 예, MS가 또 재밌는 일들을 벌이고 있죠. 저 MS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요. 그 오피스 365를 바탕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개발자들한테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SDK 같은 걸 네. 제공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오피스 앱이랑 결합해서 네. 이제 어떤 작업을 할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글 드라이브에 보면, 구글 네. 드라이브에 확장 프로그램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쓰면 구글 드라이브에 공간을 갖다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피스 앱을 외부 앱하고 통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앱을 개발했는데, 네. 일종 모듈을 MS 거를 가져와서 쓸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그 웹사이트의 일부 부분에다가 그 네. 엑셀 기능을 집어넣는다든지, 아. 그리고 아웃룩이랑 우버랑 결합한다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웃룩에서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이거거든요. 네네. 우버 아웃룩에서 이제 아웃룩에 그 확장 팩처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룩에서 막 일정을 이제 내가 넣을 때 일정 마지막에 택시 예약을 걸어 놓는 거예요. 우버 택시 예약을 일정에다 네. 걸어 놓으면 그 일정이 수행되는 동안 우버에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우버 호출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 이거 좀 좋으면서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좋으면서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툴들이, 그러니까 그 아웃룩의 모듈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확장이 될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많이 될수 있는 게 아웃룩이겠죠. 아무래도 일정이랑 이런 게다그한 패키지에 들어있으니까, 네. 일정이랑 메일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메일이 딱 오면은 그 메일, 그 지금 구글에서 메일이 오면 구글 라우에 그 뭐랄까 비행기 예약 같은 게 이메일로 오면 구글 라우에 이메일이 딱 올라오잖아요. 근데 네. 아웃룩도 그거를 외부 앱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려면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네. 오피스 365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봐 좀더 부안의 이야기 드리자면, 그 엑셀이랑 파워포인트,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기존에는 MS 거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던 그 안에 템플릿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그렇죠.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이 돼가지고, 딴 데에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혹은 그 자체에서 뭔가 만들었던 것들을 다른 데로 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외부 앱이 그 아웃룩의 모듈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안에 확장 소프트웨어가 붙을 수 있어요. 그거 그래서 예를 재밌네요. 들어서 엑셀에 이제 어떤 연산을 써야 되는데, 이 네. 연산이 원래 기본적으로 엑셀에 있는 연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 연산할 수 있는 외부 앱을 끌어다가 그 모듈을 갖다 쓸수 있는 기능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군요. 그 엑셀에서 수식 같은 거 짜기 귀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정산서다, 그렇죠. 연말정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매출 데이터들, 영업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미리 잘볼수 있게 짜놓은 게 있다라면은 그걸 마치 템플릿처럼 갖고 와서 내 엑셀에 덮어씌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워드에 보면 네. 삽입 메뉴라는 메뉴 있잖아요. 원래 워드에 네네. 거기 스토어가 있어요. 2013에 네. 거기 보면은 그 위키피디아랑 워드프레스가 있어요. 그 안에 네. 그걸 땡겨가지고 그 워드를 하면서 내 검색을 위키피디아 내용을 검색해서 바로 갖다 붙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외부 앱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글 쓰는 사람들한테 아주 유용하겠네요. 대신 이제 그 요즘 유행하는 표절 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옛날에 스쿱이라고 하는 네. 이름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제가 한창 그렇죠. 큐레이션 강의할 때 이제 돌아다녔던 사이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소스가 필요하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예를 들어 디지털 히어로즈다, 그런 글을 쓰고 있으면은 그 밑에 실시간으로다가 디지털 히어로즈라는 이름으로 네이버에서 검색된 결과라든지 아니면 뭐 IT 타임즈에서 언급됐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식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소스를 계속 밑에 표현해줘요. 그럼 마치 그냥 국자로 뜨는 것처럼 체크하게 되면 그 인용구가 바로 붙어버리거든요. 좋네. 예. 그럼 작가들도 글을 쓸때 표절은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라든지 아니면 뭐 참고할 수 지난번 있겠네. 신문 기사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다가 항상 필요한데 워드 옆에 그게 계속 실시간으로 뜰수 있다라면은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두려워진 게 이거였어요. 네. 엑셀 작업을 개인들이 하잖아요. 개인들이 작성한 엑셀을 직원들한테 또 동일한 엑셀을 주고 다 각자 자기가 그냥 작성을 하면 그 소스를 끌어다가 통합된 어떤 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PC에 있는 엑셀을 네.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회사 서버가 있는데 회사 서버에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통계를 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그 엑셀에 있는 결과물을 끌어 땡겨가지고 그걸 그냥 자동으로 합쳐지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업무 결과들이 계속 결합되게. 아, 의미 알겠어요. 예. 그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요. 현재 이제 구글 드라이브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 예를 들면은 요즘에 구글 구글 드라이브는 드라이브로 이제 협업 형태잖아요, 협업. 그렇죠. 협업이 영어팀을 아니라, 상대로 네. 협업을 하기 위해서 엑셀란을 만들어 놓고서 각 네. 부서마다 거기에서 다 같이 붙어가지고 편집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이해한 바로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매출 3이라는 엑셀을 각 부서에서 같이 볼 수는 없더라도 우선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 거를 작업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기 PC에서 각자 작업한 결과들이 온라인상에 같이 머지 돼가지고 한 장에 멋진 전체 매출 데이터라든지 그런 식으로 볼수 있게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전체 매출 데이터, 각 부서에서 이렇게 매출이 어떻게 네. 나오고 있는지 통계, 뭐 이런 걸한 번에 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엑셀을 각자 자기가 작업하는. 야, 이거는. 개인들은 엄청난 압박이 되겠지. 근데 이거 구글 드라이브보다 훨씬 쉽겠는데요, 사람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개발할 수 있게 이걸 다 지금 오픈하는 거예요, 지금. 구글, 애플, MS가.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 통제 안에서 그걸 다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MS가. 네, 그걸 내버리고 내가 이걸 열어줄 테니 너네들이 다 이거를 통합 버전을 만들든 이걸 이제 오픈하는 거죠. 저희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역시 대표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네. 구글 드라이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구글 드라이브랑 또 다른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 구글 지금 드라이브는 MS 네. 네네 약간 그좀 뭐랄까 비즈니스로 쓰기에는 엑셀에 이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설프거든요. 그렇죠. 다시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가장 큰 부담이 동시에 편집했을 경우에 그 부하가 걸리는 거뭐 걔네 해결하겠지만 누군가 이 엑셀을 지웠을 경우에 내가 작성하고 있는 부분을 누군가가 덮어씌웠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되게 귀찮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원래 하던 패턴을 뭐 머지에서 보여주는 정도까지만 할 수도 있다. 혹은 뭐그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드라이브 같은 형식으로 협업하는 것들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도 할수 있는 거예요. 재밌네요. 지금 MS가 열고 있는 이 API 계속 열어주고 있는 게 이제 개발자들한테는 완전 먹거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쵸. 보면. 그러니까 MS가 갖고 있는 오피스의 생태계라는 거는 사실 그 뿌리가 네. 정말 깊고 거대하잖아요, 지금. 네. 그 애플이 아무리 그 뭐냐, 그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웍스를 잘 만들어도, 네네네네. 웍스를 잘 만들어도 그 MS의 아성을 지금 완전히 깨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MS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런 다른 데의 오피스 계열, 그러니까 오피스와 비슷한 거를 만드는 데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저런 식의, 기존에 깔려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쵸. 이제부터는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갈아 태우면 되는 거니까. 더 커스터마이징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무서운 거는 유저들도 이미 깔려놨기 때문에 가장 많기도 한데, 그러니까. 개발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발자도 많고, 네. 이미 모든 회사의 사용자들은 라이센스 돼 있는 사용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변경하면 돼, 그냥. 야, 오피스 이거는, 365 형태로 전환만 하면 돼. 이거 재밌는 거 많이 나오고 있네,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플랫폼을 쓰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이 MS 오피스를 버리고 구글 드라이브 가도 돼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그렇죠. 예. 우리 엑셀을 그냥 쓸 테니까 좋은 템플릿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여기다 붙여. 이렇게만 되는 거죠. 그 대신 나는 내 일의 패턴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의 패턴은 그냥 양식 하나, 양식이 좀 전환되는 거. 그 통일하는 작업은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죠. 각 부서가 다르게 쓰든 지금 우리나라들은 많이 각 부서가 좀 다른 양식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양식을 통일화 시키는데 좀 힘들겠지만 그걸 한 번만 통일화 시켜 줄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쫙 끌어올려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한 번에 내서 보스는 딱 클릭 한 방울 대시보드를 볼수 있는 거지. 쫙 그래프 나오고 숫자 쫙 뜨고. 재밌겠죠? 네. 빨리 사장님이 돼야 될것 같아요. 이 재미를 보려면. 근데 진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회사가 스마트해지면 밑에 죽어는 죽어. 빨리 직원을 뽑아야 될것 같네. 직원이 스마트해지고 회사는 좀더된게 직원은 사는 길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온다는 걸 아시고 더 많은 공부를 하셔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계셔야 돼요. 들으시는 분들은 아, 요즘 뭐 진짜로네. 소규모 개발사들도 그렇고 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이것만 잘 해결되면은 또 먹거리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미 한국 MS에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네. 이제 됐으니 개발자들이 좀 뛰어드세요라고 지금 한국 MS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업체들이 아직 이거를 인지 못하니까 이게 사용하는 업체들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이걸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업체들이 이거를 인식을 한다면 그러면 이런 툴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요. 저도 그냥 머릿속에 지금 막 돌아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직접 개발할 수 빨리 있으신 분들은 있겠죠. 한국 MS의 그 에반젤리스트께서 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오피스 사용자가 세계 12억이래요. 그리고 이 상대로 하는 개발자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을 확 열어버린 거죠, 그냥. MS가 자기가 기득권을 좀 포기하면서 확 뿌려버린 거죠. 12형 얘기하시니까 그냥 무스갯소리로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뭐가 됐든지 간에 중국에서 뭘 쓰느냐가 세계 표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갑자기 드는데요. 네, 지금처럼 중국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많아지게 되고 빨라지게 되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국 애들이 많이 쓰게 된다라면 뭘 어떻게 하더라도 걔네가 쓰는 게 세계 표준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애플도 빨리 중국을. 정말 무섭다. 알겠습니다. 오피스 365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뭐 MS에 대한 것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 MS도 계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터트려주니까 저희는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MS 재밌어요, 요즘에. 네, 자 대외적인 얘기 좀 해봤으니까 이제 국내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카카오톡이 업데이트를 했어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네, 정식 버전으로는 버전 5.0이 나왔습니다. 5.0. 네, 그리고 저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크게 서비스가 두 가지가 나왔고요. 크게는 두 가지. 추가 기능이 좀 자잘자잘한 게 나왔는데, 좀큰 것부터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영상 통화 기능이 들어갔고, 영상 통화 기능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TV가 들어갔어요. 카카오 TV? 예, 카카오 TV. 다음 팀은 어쩌고? 네. 하나씩 좀 들어가 보면은요. 영상 통화는 좀 웃기는 게, 우선 이거 어플리케이션 아직 업데이트 못 하신 분들은요, 업데이트 한번 해보면서, 방송 들으시면은 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카카오톡 메뉴 중에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시다가 왼쪽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사진이랑 동영상 같은 걸 보낼 수 있었잖아요. 카메라를 찍는다라든지. 보이스톡 바로 옆에 페이스톡이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꾸 헷갈렸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영상 통화하는 거 하고. 아, 헷갈려. 페이스톡이 뭐야, 이게. 하지만 뭐, 보이스톡이니까 이름을 맞추기 위해서. 네, 라임을 살린 것 같고요. 페이스톡을 누르게 되면은 뭐 화상전화 익숙하신 분들, 특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워낙 익숙하시죠. 페이스타임이 워낙에 좋으니까요. 다만 저처럼 아이폰을 쓰다가 안드로이드 폰으로 갈아탄 사람들은 아 이게 쓸게 없어요.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조금 애매하죠, 네, 특히 안드로이드 폰 쓰는 사람이 아이폰 쓰는 사람이야 화상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죠. 행아웃. 네, 그나마 요즘에 행아웃이 있는데, 행아웃 모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행아웃이 좀 귀찮아요, 또. 네. UI가. 네, 저도 이제 장인장모님 쪽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 행아웃을 다 설치해 드려야 되나 고민을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예. 근데 페이스톡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이 기능이 다 가능한 거죠. 국내에는 확실히 카카오톡 점유율이 높으니까 확실히 편하긴 편하겠네요. 네. 네, 굉장히 편해지죠. 다만 뭐 주의할 점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거 완전 무료는 아닌 거죠. 인터넷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아, 그럼 데이터도 네, 맞지. 와이파이 되는 데에서는 공짜. 그게 아니면 LTE하고 3G 환경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나간다는 거.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얼굴 보고 통화하는 게 네. 항상 그 외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이 들어간 게 영상 필터 기능이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예, 좀 이쁘게 이러면 만들어주는 얼굴에 모자이크 해주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의견인데요. 유부남들은 굉장히 싫어하게 됐다. 이야기 떴습니다. 어디서가 그냥 바로 페이스콜 걸어버리면 되네. 페이스톡. 옛날에 국내 영상통화 제일 처음 되기 시작했었을 때 TV 광고였었잖아요. 네,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막 놀고 있다가 버튼 하나 누르니까 마치 사무실 배경 그런 거 나오고. 아무래도 그 전지를 하나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사무실 배경을 뽑은.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 사무실 배경 영상 필터 기능을 카톡에서 만들어서 팔면 대박이 날것 같다. 대박 아이템이다, 이거. 장례식장 배경 뭐 이런 거. 알았다.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제 로밍 해 나가시는 대신에 해외에서도 카톡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대화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예, 맞아요. 예, 이제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좀 편리해진, 이거는 좀 긍정적인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TV예요. TV. 예, 카카오 TV라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방금 전 성우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다음 TV는 어떻게 되냐. 모르겠어요. 요즘 접는 게 워낙에 많아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적어? 이게 그냥. 카카오 TV랑 제가 페이스톡이 나온 걸 보니까 확실히 카톡이 플랫폼 쪽으로는 밀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모바일을 베이스로 한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여러분들 카카오 TV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채팅창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점색이 눌러 들어가셔야 돼요. 자기 프로필 바꾸는 대로. 거기 들어가면은 좀 지저분한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카카오페이니, 웹툰이니, 페이지니, 플러스 친구니. 그 중간에 잘안 보이게 카카오 TV라는 메뉴가 들어갔습니다. 되게 안 보이게 들어갔어요. 그러지? 뭐였어요, 이게.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은 뺄지 안 뺄지 모르겠는데. 우선 TV라는 메뉴가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제가 지금 가장 먼저 보는 화면은 그 복면가왕 오늘 했었던 복면가왕에 대한 것들 썰전 격정의 6월 3주라는 것들 실시간 급상승한 동영상들을 모아서 보여주고 있고요 1박 2일 문근영 이런 것들 밑에 지금 방송 중인 YTN 데일리 라이브부터 시작해서 홀씨의 하스스톤까지 기미 작가에 대한 내용들 유튜브 보는 것처럼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클리핑된 것들이. 자, 조회수는요. 8만이 넘는 것들이 있고요. 4만 넘는 건 기본이고요. 기본적으로 만 이상은 다 나오는 조회수들이죠. 그러네. 그럼 이 장점이 뭐냐? 여기서 일부 하나를 터치해 보시면은 영상이 바로 재생이 돼요. 유튜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서만 클리핑된 자료들을 봐도 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좀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카톡이 무서운 게 저희가 이거 영상 보다가 이거 재밌어 봐봐 하고서 유튜브에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카톡 채팅방에 붙여놓잖아요. 예. 얘는 안 내도 되는 거죠. 이 자체 메뉴에서 채팅방에서 보기라는 게 있어서 그룹 채팅을 하던 분들은 그룹 채팅방에다가 이 영상을 보라고 올릴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혹은 아내분한테 친구분한테 보라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친구랑 함께 보기라는 버튼이 붙어 있어요. 그러네. 어떤 거죠? 여기 있는 영상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저 얼마 전에 다뤘었는데 국내 유튜브에서는 지상파 이제 안 올라오잖아요. 예. 여긴 올라와요. 지상파랑 케이블 영상들이 주요 영상들이 짧게 끊어서 올라옵니다. 그런 건 준비 잘했네요. 예. 이게 저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는 좀 대박이 나겠다 싶었는데요. 지금 여기도 물론 이제 광고는 붙어 있어요. 예. 유튜브처럼 광고가 5초 정도씩은 붙어 있습니다. 광고 수입을 보겠죠? 자, 그렇죠. 메뉴에서 카카오 TV 메뉴 있는 것 중에 맨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은 제가 지금 로딩을 하고 있어요. 네, 저 이미 봤으니까. 자, 맨 밑에 가보시게 되면은요, VOD가 있습니다. 네, VOD란 얘기는 영화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클래식된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영화도 볼수 있는 서비스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VOD가 많이는 없어요. 그 중간에 무료 인기 영화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가보면 현재는 22개 정도의 영화만 올라와져 있습니다. 24개라고 되네요. 예. 아, 24개네요, 24개. 남극 셰프. 근데 재밌는 건 없어요. 뭐 핵심 뭐냐, 썸머워즈. 이건 봐야겠다, 썸머워즈. 식겟, 스위치, 가슴 배구단. 이런 것도 있고요. 행복한 사전, 추격.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클릭하시게 되면 역시 무료로 볼수 있죠. 아직까지 무료로 볼수 있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분명히 대충. 잘 되고 나면 유료 VOD들도 들어오겠죠. 그렇겠네요. 이게 뭐 VOD잖아요. 주문형 비디오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료화 되겠네요. 예. 네, 전 이거 유료화 기능 들어가면서 곰TV처럼 될것 같아요. 곰TV도 2개 같이 있었잖아요. 예. 네, 무료로 볼수 있는 것도 넣어주면서 마치 우리가 올레TV나 콕TV나 뭐 SKT에서 하는 그런 TV들 같은 경우에 TV를 보면서 보던 거를 모바일로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이어서 보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게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VOD 서비스를 해버리고 뭐 예를 들어 벅스 같은 식으로 해서 월 단위로 결제를 넣어버리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 할것 같아요. 서비스는. 컨텐츠 소싱이나 뭐 네. 일단은 뭐 다음 카카오니까 네. 그래도 뭐 IT계에서는 국내에서는 굳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거는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30대 이상이신 분들 혹은 20대에서 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혹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예. 영상이나 이런 것들 자기네가 다 찾아서 보시잖아요. 나스나 그런 데 넣어놓기도 하고 유튜브 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카톡만큼은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카톡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TV를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VOD 영화를 볼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막강한 기능이 좀 추가된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보기 기능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거 보라 그러면서 뭐 쿠폰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한발더 나아가게 되면 지금까지 많이 사장돼 있었었던 카카오 페이지, 웹툰 보는 것들. 그 뭐가 됐던지 간에 이제 얘네가 정신 제대로 차렸다는 거는 카카오톡을 중심에 두고서 여기서만 돌아가게 만들면 되는 거죠. 예. 가장 기본적인 거, 같이 보는 것들, 여기서만 플랫폼이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모바일 카카오 TV 만들어 놓고는 어플리케이션 별도로 없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요. 네. 일단은 그 굳이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카톡 안에 들어오면 다할수 있다고 만들어주면 되고, 이제 UI를 좀더 눈에 띄게 말 거냐 말 거냐, 뭐 아이콘을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근데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샤오미의 MIUI에 보면 비디오 같은 거를 이제 비디오 앱을 들어가면 비디오 앱에 온라인이 들어있잖아요. 앱 판매, 그러니까 비디오 판매를 거기서 하잖아요. 앱 안에서 항상 그 메뉴가 음악이든 비디오든 샤오미는 그 안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용을 하는데 하다가 이제 추가적인 기능으로 걔를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사실 샤오미 입장에서는 콘텐츠 사업에 되게 큰힘 중에 하나거든요. 그 그렇죠. UI 박아놓은 매장. 네. 근데 카카오도 사실 그런, 그러니까 많이 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카카오톡이라는 앱 안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카톡 TV가 이제 잘 되면 앞으로 드러나겠죠. 이제 한 단계 앞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될 거냐 말 거냐는 뭐잘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렸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컨텐츠 사업적으로 이제 좀 시선을 많이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어쨌든 뭐 개인적인 평으로는 대박이다. 앞으로 좀더 나을 거다 나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조금 선점했다고 생각했었던 뭐 여러 가지 TV를 하려고 했던 회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쓰는 사람이 얼마 안 돼. 네. 근데 조회수가 2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만 올라와도 4만이 넘어가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 기존, 그러니까 카카오가 그 성공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일단은 뭐가 돼도 사용자가 많다. 네. 그래서 뭘 해도 일단은 일단 한번 만져보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 있습니다. 중국의 그렇죠. 동거랑 비슷한 것이 뭐. 네. 추가 기능 좀 추가가 된건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실험실 기능이 생겼어요. 아, 실험실. 구글이에요? 실험실. 실험실 만드네. 그러게요. 실험실 기능에서는 대화 내용을 백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통째로 백업을 시켜주는 기능이고요. 지금까지 대화했던 거에 대해서. 다만, 현재로서는 안드로이드 간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네. 두 번째는 URL 미리 보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미리 보기. 네. URL 미리 보기면은 미리 한번 뜨는 건가요? 그렇죠. 화면이? 페이스북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URL 주소가 있을 경우에는 밑에 썸네일 이미지가 뜨죠. 그런 것처럼 살짝 자격. 썸네일 이미지가 뜨는 거죠. 좋은 점은 다른 사람이 보냈을 때, 무슨 URL이야, 무슨 동영상이야.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엄한 뻘짓 있는 분에게 되면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즉시 캡처당해서 철컹철컹 뜰수 있다는 거. 그 예의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좋네. 괜찮았죠. 그 자잘자잘한 거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재밌네. 대신 이제 그 다음 서비스 쓰시던 분들한테는 조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다음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까지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가니까. 그렇죠. 좀 그런 건좀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카페 전문가인가 모르겠네요. 다음 카페. 글쎄요. 블로그 서비스 막 이런 거 접는 건 아니겠죠, 아마. 그 티스토리가 별도로 있긴 하니까. 그럴 거고요. 그 다음 카페도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그니까. 그 이메일. 설마. 스팸 덩어리. 아무리 스팸 덩어리에도 어떻게 보면 정체성인데, 하긴, 다음을 죽이려고 그런다면 하시겠다. 솔직히 조금 더 나간다라면은 카카오톡에서 서로 일정 잡고 그러잖아요.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일정 잡는 것들 있고, 그룹도 있고. 거의 그런 것들이 다 솔킬랜더랑 같이 물려야 되겠죠, 앞으로는. 고민하고 있겠죠. 그럼요. 저희는 저희 고민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변하는 거 소개해드리면 돼요. 자, 저희 오늘 크게 네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간 금방 가네요. 페퍼에 대한 이야기, 애플워치에 대한 이야기, 오피스 365에 대한 이야기, 카카오톡 변화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자, 오늘도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그것을 알려주마. 오늘 어떤 제품인가요? 오늘 첫 번째는 킥스타터 제품인데요. 알람시계입니다, 알람시계. 알람이요. 근데 알람시계인데, 독특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 냄새를 퍼뜨리는 그 카트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람시계 되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네. 커피 향기, 뭐, 초콜릿 향기, 돈 냄새. 아, 이게 돈 냄새는 좀 색다르네? 하여튼. 난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저는요, 그 냄새가 난다 그러길래요. 되게 더러운 냄새를 먼저 생각을 그런 아침에 깰 때는 좀 개운하게 깨야 되지 않겠어요? 했어요. 안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건 뭐그좀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지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간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제 센서 웨이크라는 제품인데요. 댄스 웨이크. 현재 나 9일 아, 오늘 9일 남았으니까 아마 이거 나갈 때는 6일 정도 남았겠죠. 일주일 정도 남았을 건데 센서 웨이크고 그리고 이제 그 스멜 베이스드 알람 클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복숭아 향기, 돈 향기, 그리고 뭐 크로스상 그 빵 냄새 같은 것도 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카트리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이컨 냄새 뭐 이런 것도 오렌지 주스랑 베이컨 냄새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고 뭐좀 독특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페퍼민트 냄새도 나고 아로마 향기가 날수 있게 아로마 향기도 있고. 그 내가 이제 만일에 아침 내가 좋아하는 향, 그 특정 향기에 내가 민감하다면 그 향기를 사서 꽂아가지고 향이 나게 되면 이제 내가 깬다는 거죠. 지금 얼리버든 다 끝났어요. 얼리버든 다 끝나가지고 지금 95불이에요. 이 알람 시계가 네. 조금 가격은 95유로, 95유로. 95유로니까 한1,100 얼마 정도 할 텐데 1,200원 가까이 할 텐데 조금 뭐 가격은 있지만 네. 그래도 좀뭐 이런 식으로 한번 기상을 해보고 싶다. 이미 100% 넘었기 때문에 네. 배송이 7월이라, 아니 11월이라 배송이 11월이라 뭐 얼마 안 남아서 배송을 해줄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커피 머신이 작동을 해서 커피 향기가 나고 깨서 커피를 마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지만 커피 냄새만 맡고 깨면 좀 아쉬워서 내가 알아서 커피를 내리겠지? 하여튼 뭐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뭔가 엄청 향기로. 맛있는 음식이 나게 되면 배고파서 일어나겠네요. 알람 소리도 나고 그리고 향기도 나고 깔끔하게 딱 깨고 기분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향기 맡으면 사람이 사실 기분이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기분도 좋고. IoT까지 들어가면 대박이겠네요. 그렇죠. 현재 가서는 그 내용상 이제 뭐 IoT 기능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어서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품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난주에 갑자기 등장을 해서, 갑자기. 갑자기 그 어떤 뉴스가 났는데, 이상한 폰이 하나 나왔어요. 세이거스라는 폰이 올라왔는데, 네. 세이거스 V라는, 그러니까 세이거스 V 스퀘어대요, 제품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 인디고고에 올라온 거거든요. 네. 인디고고에 올라왔는데 제품 가격이 한 656달러, 650달러 정도로 올라왔어요. 폰 가격이. 네. 근데 이게 스펙이 보면, 이 스펙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장 공간이 네. 64기가인데요. 64, SD카드 슬롯이 엄청나네. 두 개예요. 아, 두 개다. 네. 그러면 이게 200기가까지 지원한 SD카드 슬롯 두 개라고 그러거든요. 어, 네. 그러면 총 토탈 464기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오, 와우. 이제 퀄컴의 쿼드코어 이제 스냅드래곤 들어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방수 방수. 들어가 있고, 후면 21 2100만 화소, 그리고 전면이 1300만 화소. 1300만 원도. 남들은 후면으로 쓰는 걸 전면으로 쓴대요. 그리고 스피커는 하만카돈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만카돈의 기술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만카돈 건 아니고 하만카돈의 기술을 써서 오디오 튜닝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게 제법,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스펙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고, 뭐 TV랑 연결해서 뭐그 와이어리스로 이제 TV. 근데 이런 거는 뭐 아직 지금 많으니까 그죠. 이제 뭐 그런 기능은 좀 그런데.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동글도 제공을 해요. TV에다 꽂는 동글 제공해 주고, 그거 동글 꽂으면 TV로 영상 재생 해주고 뭐 이런 거 있고, 이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650불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얘네가 방수까지 지원을 해서. 물론 이 스펙이 네. 절대적인 스펙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최고 스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폰에 비해서 아주 독특한 건 메모리가 두 개라는 거고, SD카드 두 개에 들어간다는 부분하고, 하만카돈 기술에 그 오디오 튜닝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650불이면은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그쵸. 스펙에. 네, 괜찮은 가격인데.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나온 스펙으로 여기까지 좋았는데, 네. 국내의 분들이 펀딩을 하기엔 걸린 돌이 있다. 어떤 게요? 첫 제품이 GSM으로 나온다. 첫 제품이 아. GSM으로 나온다. 망이 지원 안 한다. 그러네요. 예, 첫 제품이 망이 지원을 안 하고요. 이제 이거 다음 걸로 이제 뭐그 LTE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첫 제품이 성공을 해야 말이지. 그럼요. 근데 언제 실리죠? 예? 언제 실리죠? 지핑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25일 남았거든요. 펀딩 자체 네네. 25일까 아직도 펀딩 시간 많이 중이요. 남았는데 일단은 100% 넘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100% 넘었고, 신기하네. 예. 그리고 이제 가을에 배송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가을 무렵에 배송. 그러니까 이제 유럽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네. 왜냐면 GSM이니까. GSM 주로, 그러니까 유럽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뭐 가을이라고만 돼 있어요, 현재로서는. 뭐 티셔츠가 8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매달 티셔츠 팔잖아요, 이게. 안드로이드는 5.1 버전 들어가 있고요, 저희도 티 현재까지. 하나 사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가끔 보면은, 이런 이 폰들이, 그러니까 폰이나 스마트 기기들이 이런 펀딩에 이제 올라오거든요. 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제약은 사실 딴 데에 비해서 막, 와, 정말 엄청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2100만 화소 카메라는 소니에서 이미 만들었고, 1300만 화소 전면은 지금 중국 애들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영어 못하는 게 없으니까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스펙상에서는 앞으로 1년 안에 다른 회사도 다 만들 수 있는 스펙이다라는 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그 인디고나 킥스타트 나온 스마트폰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또 스펙이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요거는 되게 타당한 스펙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제품은. 네. 얘는 그냥 뭐 스펙이 사실은 메모 그 SD카드 두개 지원하는 것 빼고는 사실 뭐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거는 갑자기 지난주에 시끄럽게 뭐 이 가격에 이런 스펙이라니 하면서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런 제품 사실 그 펀딩 사실 땐 조심하셔라 얘기 드리려고 지금 선택을 했어요. 예. SD카드 슬롯 두 개가 신기한 걸 보니 곧 중국에서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겠군요. 세 개 달고 나온다라든지. 아, 이미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거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찾는 것도 찾는 거고요. 저희 방송 예. 듣고 계시는 기칸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예. 내가 중국 스마트폰 이것까지 사봤다 이런 거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다더라라는 제보 같은 거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일주일 동안 뭐 매일 이 킥스타터 인디곡을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주말에 이제 좀 보다가 눈에 확 띄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눈에 띄는 거나 아니면 지난 그 전주에 이제 들었던 애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안에 걸 다 읽어보지 않고 겉에 있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안에 네. 있는 그런 거 겉에 그러니까 의외로 들여다보면 괜찮은데 출시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뭐 제보를 해주시면 이 네.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뭐 재밌는 제품 두 가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특히 뭐 뒤에 저는 메모리보다도 하만카돈 걸 썼다라고 하는 게 좀 확 끌리네요. 그거 사세요. 저기 그거 사시면 돼요. 지 LG에서 나온 네. 블루투스 900. 900이 하만카돈이에요. 네, 싸게 링크 주세요. 800이 JBL이고요. 900이 네. 하만카돈입니다. 네. 싸게 링크를 주시면 제가 꼭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게 뭐더라 이게? 800이에요, 800. 800이요, 800. 예, 네, 800 가지고 계시잖아요. 800도 네, 괜찮은 것 같고요. 예, 네, JBL 괜찮아요. 근데 이제 900은 하만카돈, 하만카돈 관심 있으시면 그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넥서스 5가 자꾸 느려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사진 찍는 게 좋다 보니까 원래 그거 소개하려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구글에서 그거 나왔었죠. 얘기 나온 김에 그 너의 스마트폰을 골라주마. 아 예. 네, 그거 했잖아요. 안드로이드 폰 기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몇 가지 예. 설문 네 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네 가지 예. 설문에 이렇게 틱틱 응하면은 저한테 스마트폰 추천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뭘 추천 받으셨어요? 지퍼를 추천해 주던군요. 당대 제일 비싼 폰을. 예, 사진 찍는 게 워낙 좋다 보니까 그걸 사라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제가 네. 추천만 마음만 받는 걸로 했어요. 예, 그렇죠. 사진 찍으려면 지프 괜찮죠. 예. 좋습니다. 오늘 저희 들리는 히어로즈 25부였습니다. 그래서 25부까지 오게 됐고요.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소프트뱅크의 페퍼, 애플워치에 네. 대한 이야기, 오피스 365, 카톡에 변화됐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스 웨이크라고 하는 잠을 자다가 깼는데 냄새로 알려주는 마치 4D 멀티플렉스관에 간 것처럼 그런 그렇죠. 효과를 주는 새로운 알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세이거스라는 이름의 이건 인디고고에 있습니다. 예. 650달러짜리 스펙의 64기가 SD카드를 두 개를 가진 650달러짜리 치고는 좀 세긴 센 것 같아요. 딴 데에서 만약에 좀 유명한 회사에서 만들었으면 800불도 넘게 받을 수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 700-800불 때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 가격 면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사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그렇죠. 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들리는 히어로즈 25부 6월 셋째 주 벌써 다음 주 마지막 주네요. 네, 6월도 끝났어요. 절반 지나갔습니다. 예. 시간 빠릅니다. 저희 뭐 올해 가기 전에 정모 한번 해야 될 텐데요. 열심히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연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에서 디지털 히어로즈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그 홈페이지, 회사래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예. 팟캐스트 부분, 방송 부분 들어가시면은 편안하게 웹에서 저희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으시고요. 혹은 팟캐스트하고 아이튠즈, 팟캐스트만 하면 되겠네요.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요. 그렇죠. 한글로 디지털 히어로즈 혹은 영어로 디지털 히어로즈 Z를 하셔야 돼요. G 끝에 G. 네, G로 해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페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페북에 그 디지털 히어로 검색할 때 영어로 쓰셔야 되나요? 아니면 한글로 네. 써도 되나요? 아, 한글로 써도 됩니다. 아 그러나요? 네, 대신에 영어로 써서 제가 등록을 할 때 디지털 히어로즈라고 안 하고요. 디지털 히어로라고 검색을 해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 언젠가 고칠 건데 안 고친 김에 계속 가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 좋은 이야기들, 더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 재밌는 소식들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